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사랑해 뭐 별거 있두냐 일대함에 살면 되는 거지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야 기분 좋은 노무현 노무현 기분 좋다 MC 노무현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힘들어도 파이팅! 야 기분 뿡디 좋다 MC 노무현 기분 좋다 아 좋다 노무현 기분 좋다 아이, 예, 예. 난 나가요. 가요. 나가요. 영화. 나가요. 드라마. 나가. 인생. 뭐. 안 될 거 뭐 있노? 야. 야. 야. 일대충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여러분. 나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아니, 살았습니다.